조선 농업근로자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강습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의 기본 사상과 내용을 깊이 체득하고 전 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농업근로자 동맹을 당의 사상과 위협에 충실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취급되었습니다.